제13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4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개막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나노기술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는 9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됐으며 전시회에는 100여 종의 제품들과 재료들이 출품됐습니다.